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성과를 경축하는 러시아 및 독립국가협동체 나라 정당단체들의 연합토론회 참가자들이 5월 30일 축전을 올렸습니다. 축전은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데 대하여 가장 중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린다고 하면서 조선인민이 그이의 현명한 용도 밑에 당대회에서 제시된 모든 과업들을 훌륭히 관철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축전은 김정은 동지께서 앞으로의 활동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실 것과 사회주의와 평화, 진선의 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위협에 계속 공헌하실 것을 축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